살리라 왔다가 자욱 없이 세월을 따라 난 살리라 이 스치는 바람에 나의 향기 전하리라 서글픈 추억 따위 시간에 추억 따위 시간에 맞들이 흔적 없이 그런